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자기소개, 왜 자기소개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소개가 요한복음에 일곱 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I am으로 시작되는 본문들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 시리즈의 이름을 붙인다면 Seven I am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자막을 보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이 사용됐죠. 두 번째는 I am the bread of life. 오늘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이 사용됐죠. I am the door. 나는 문이다. I am이 사용됐습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이 사용되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래서 일곱 개의 본문이 한결같이 I am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seven I am이라고 부르고 이렇게만 이름을 붙이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살갑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빛 하면 이 빛이라는 단어를 누구의 별명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약간 바람 빠지는 소리로 메시아, 틀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정답입니다. 네,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다,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오면 죽음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세 개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헬라 원어 타나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에서 왔냐면 분리에서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음 세 가지 종류를 이해하려면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때 세 가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자막을 보면서 영적 죽음 다음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죽음은 분리라고 했는데 어떤 분리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관계의 단절이라는 차원에서 영적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도 않는 상태,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은 해결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라는 말을 쓰는데 연결 지어주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석학인 이어령 박사님께서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제9쪽에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진짜 종교는 뭐냐? 영어의 종교라는 단어가 religion이라는 단어인데 relig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다. 중세 유럽의 언어죠. 라틴어의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종교라는 religion이라는 단어의 내용인데 모습인데 re는 다시 그 다음에 리가레는 이어주다. 그러니까 릴리전은 뭐냐면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고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것이 종교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종교다. 예령 박사님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예수 믿을 때 회복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신적 죽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을 때, 그리고 뇌가 활동을 중단할 때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떠나갑니까? 가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지옥 가서 벌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받지 못함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님들,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계심을 유족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니라 이산가족이 만나도 행복한데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보다 더 감격적인 예배가 천국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 육신적 죽음이라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되거나 수장되거나 매장되죠.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제자 이말 임자를 써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The second coming이죠. 이때에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성도를 먼저 살리고 불신자를 나중에 살립니다. 성도의 부활은 천국 가는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지옥 가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혼과 육신으로 만든 것처럼 구원할 때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해서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아야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다 완성된, 성화가 완성된 걸 영화라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욕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부활하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영벌의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와, 이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활의 몸의 상태를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의 진짜 신앙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몸이 낮습니까?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부활의 몸은 죄성이 다 사라져요. 왜 낮은 몸입니까? 왜 품질이 떨어집니까?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이거든요, 우리 몸은. 근데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왜 품질이 떨어집니까? 왜 낮은 몸입니까? 지금은 병들 수 있는 몸이에요. 여기에 지금 병 한 가지 이상씩 안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예, 아멘까지 나오시는데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어딘가는 아플 거예요. 약한 데가 있죠. 저도 얼마나 뛰어다녔든지 약간 왼쪽 무릎이 약해요. 예, 너무 많이 뛰어다녀가지고. 이렇게 낮은 몸을 완벽한 몸으로, 창조 때의 몸보다 더 완벽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썩어서 없지는 같지만 예수님 재림 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극복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요. 시작! 지옥에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예, 이 세 번째 죽음도 분리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이 분리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통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시는 것은 죽음은 분리다.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돼요. 첫 번째 분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회복될 수 있지만 세 번째 죽음에 들어가면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분리, 영원한 형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 아니죠. 그분을 이 세 가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특별히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제가 전도 폭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직도 추가로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좀 살려주이소. 네, 전폭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죽음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세 가지 종합적인 죽음, 죽음의 종합 세트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어두움의 그늘 속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의 사건이 마치 어두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은유적으로 세븐 아이엠의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도.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븐 아이엠 시리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어성경에 보면 I am the bread,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Of life, 생명의 빵이다. 자, 이 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영어성경에 빵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전에 보면 bread, 빵으로 번역되고 또는 food, 음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이 점 때문에 아쉽습니다. 여러분, 떡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떡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빵은요, 지금은 먹고 살기가 좋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빵 안 먹고 지내는 서양 사람이나 유태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유태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의 빵은 주식이었죠.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떡 하면 간식 생각이 나고요, 빵 하면 주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식일까요? 간식일까요? 주식이죠. 주식이 되셔야 되죠. 그런 면에서 빵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주식,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밥이죠. 밥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그 유명한 성가곡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프랑스 작곡가인 세자르 프랑크가 지은 곡이죠. 그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본래 쓰여졌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걸 직역하면 천사로부터 온 빵이 인간을 위한 빵이 되셨다. 천사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천사가 전달했다는 그 만나를 연상시키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빵이 되셨다. 참 기가 막히죠? 신이 빵이 되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빵이 모든 상상을 종식시켰다. 제가 굉장히 직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웠어요. 구약 성경만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상상을 종식시켰다. 직역입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다음 이어지는 라틴 문장은 굉장히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만두카트. 이 만두카트 하니까 만두를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참 놀랍게도 먹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인칭으로 하면 3인칭 단수예요. 그가 먹는다. 만두카트. 그가 먹는다. 무엇을? 도미눔. 도미누스가 주님인데 목적격이니까 주님을 먹는다. 이게 강조되니까 앞에 나왔고요. 그가 누구냐면 빠우페르 빠우페르, 가난하고 가난하고, 세르부스 종, 에트 후믈리스, 그리고 누구냐면 비천한. 이것을 제가 우리말로 잘 순서를 배라면 가난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다.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60%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종들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을 감격에 겨워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만두깟 도미눔 바우페루 바우페루 세르부스 에트 후믈리스.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이것이 후렴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되죠.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어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먹힘을 당하시는 종교. 와,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막 이 라틴 문장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누군가를 잡아먹고 점령하는 것을 위대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두깟 도미눔, 바로 그거죠. 이 놀라운 희생을 자처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구주 되심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앞부분이 되는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에는 또 다른 떡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가? 아니, 열두 광주리를 채우도록 넘치도록 하셨는가? 저분이 유대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들의 뜻은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죽음으로서 왕이 되실 분이었기 때문에 벳세다를 떠나시죠. 밤에 배를 타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또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기적과 구별됩니다. 기적은 미러클, 놀라운 일이라면 표적은 사인, 표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시를 해주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으로만 받아들였지 표적,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던 그 위대한 사건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사회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유통기한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 어그러진 문화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하나님의 일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왔던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썩을 양식이죠. 만나도요, 사실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물리적인 떡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가 영적으로, 아니 전인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셨을까요? 51절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찬식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라고요? 몸이라. 내 살이 빵이라고 말했는데, 떡이라고 말했는데 그 살이 곧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살점이 아니라 예수님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 몸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는 대속제물, 그걸 줄여서 대속물이라고 하죠. 대신 속죄를 받아주시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분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빵집이었습니다. 아시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막을 보십시오. 베트가 집이에요. 레헴은 빵이에요.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권한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8절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나신 어른들이 있죠?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죠. 영원히 삽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형제들이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부터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꼭 우리가 큰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속에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만족감, 행복감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는 더 잘 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현상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평화는 이 행복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감입니다. 사실 이게 더 커요. 여러분, 큰 부자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쇠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가 있다고가 아니라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Now and here.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 하시는 것이라고요? 다시 살린대요. 다시 붙자에 살활자, 부활이에요. 놀랍게도 영생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본문에 부활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라.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술했는데 웬만큼 살아나가지고 여전히 약함이 있어서 고통받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흰머리 소녀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정말 고울 거예요. 지금도 곱지만 머리 염색 안 해도 됩니다. 눈이 침침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멘. 예, 아멘 한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부활이 주어질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영생, 구원에 대해서 부활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구원받을 때도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암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 있죠? 그때는 암 다 날려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 좋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죠? 빌립보 3장.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 3장을 좀 보고 싶어요. 빌립보 3장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죽음에 대한 말씀 다룰 때 다루었던 말씀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 한 번 더 우리 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신성까지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신성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있지만 완전한 인간됨. 아, 이 부활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의 배우자께서도 영광의 몸을 주님의 재림 때 입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생 얻는 분이 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시냐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자, 51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다. 이게 도대체 먹는다는 뜻이 뭘까요? 47절이 해석해주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다른 본문은 믿는다라고 말해요. 결국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먹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자막으로 좀 처리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51절은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47절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혹 가다 보면 한두 명이 이렇게 예배 여러 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분 오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원통해서 못 살아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데 빵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이 먹는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사용되었어요. 시제가 두 개예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가 하나 나오는데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가 사용되었어요. 부정과거는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한 번 있는 거. 그리고 결단을 촉구할 때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명령할 때 되게 마셋 휴사테 이거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사사세 사메사테산 이게 어미 변화를 지금 제가 외워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방언하는 줄 알았지만 예, 사사세 사메사테산 어쨌든 부정과거라는 동사의 시제는 단회적인 것 그리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가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될 때는 내가 예수님을 결단하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현재는 헬라어 시제에서 지속적인 것, 계속적인 것, 반복적인 것을 말해요. 따라서 생명의 빵을 먹는다가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 분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아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된 먹는다는 동사 이것은 5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인용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것이 부정과거형 가정법 동사예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부정과거니까 결단하는 것 단회적인 거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먹으면 믿으면 영생을 확실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현재형으로 사용된 먹는다는 동사입니다. 6장 54절 이하에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 살을 먹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해요. 믿고 고백하는 거. 이건 한 번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것까지 나오죠. 살과 피는 전인격을 말해요. 예수님의 전인격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좀 건너뜁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57절 중반절 이하에 나를 먹는 그 사람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먹는다는 얘기가 현재형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을 먹는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감사를 찬양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단번에 결단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그러나 그 영생을 지금 맛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내 죄를 속죄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뜻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한 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그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기가 막힌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정과거로 먹는다는 것과 현재로 먹는다는 것을 구분해 놓았고, 현재형으로 쓴 단어가 더 많다. 왜?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Holy Communion은 어떤 뜻입니까? 강론은 귀로 듣는 은혜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은혜예요. 그래서 Visible Grace, 가시적 은혜. 강론은 귀로 듣기 때문에 invisible grace. 성찬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죠.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용으로 계속해서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년에 세 차례 있는 예식 중에 한 번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company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company, 회사라고도 번역되고 군에서는 소대 위의 중대, 플래툰 위의 company라는 부대의 그 규모를 말할 때 쓰는 단어죠. 또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이 컴퍼니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영어로는 COM이지만 라틴어는 CUM, 꿈이라고 발음하죠. 경험을 많이 내니까 꿈은 함께, 그 다음 빠니스, 빠니스는 뭐죠? 우와! 아, 맞추신 그분은 본인에게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빵입니다. 컴퍼니가 뭐냐면 빵을 함께 먹는 관계,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빵을 나눠 먹는 거. 이게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기관의 기관장들도 계세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 가치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빵을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직원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빵을 나눠 먹는 따뜻한 직장,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성희롱, 섹슈얼 하래스먼트가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존중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빵을 나눠 먹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 부전 교우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교우들이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살이 되는 빵을 나눠 먹습니다. 이 꿈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컴퍼니가요, 이 중대라는 말이 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한 12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규모인가 보죠. 예, 군대도 그렇죠.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빵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질의 빵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줄 뿐만 아니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빵입니다. 어떻게 빵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이게 하심으로, 죗값을 치루심으로, 그래서 그 살이 빵이 되신 거죠. 어떻게 이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속죄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 빵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컴퍼니, 옆에 있는 성도들이 친구가 되고 직장 동료가 친구가 되고 함께 빵을 나누어주며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빵이 되어 먹힘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삶, 이것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